우리나라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쿠웨이트 국가 민족회의 의장으로 재선된 마르주크 알리 알 가님에게 14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두 의회 사이의 친선관계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맞게 앞으로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 한편 이날 리용호 외무상은 쿠웨이트 국가 내각 제1부수상 겸 외무상으로 다시 임명된 사바흐 알 할리드 알 하마드 알 사바흐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